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너희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의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뭐 이따가 또 새해 인사는 또 여러 번 또 하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가 저희들 그 어쨌든 복 한번 받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가 저희가 새해 어떠한 복을 받고 싶을까 일독서에서도 그렇고 오늘 사실 복 얘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풍기도에서도 그렇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느님한테 그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왕이면 주는 사람 누가 됐든지 간에 주는 사람이 높으면 높을수록 큰 게 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우리한테는 있죠. 그래서 새해 복을 하느님한테 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복하자면 조금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하느님한테 올해 어떤 복을 청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오늘 나는 올해는 하느님한테 이러이러한 복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는 청을 한번 해볼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네. 어떤 복을 받고 싶지? 생각해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네. 어떤 복을 받고 싶을까요? 네. 돈벼락 받고 싶으세요? 어떤 벼락이든 맞으면 죽습니다. 돈벼락 말고 어떤 복을 받고 싶으냐면 생각해 봅시다. 예. 원래 생각은 막 다 한 분씩 다 여쭤보고 싶은데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예. 생각하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복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하느님한테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생각하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내 그 가족들한테 받고 싶은 거. 내 가족들한테 받고 싶은 거. 네, 덕담이 우리 원래는 어른들에게서 우리가 덕담을 얻습니다. 덕담은 그냥 말로만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족들에게 바라는 거. 하느님한테 바라는 거 방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내가 가족들한테 바라는 거 한번 또 생각해 봐요. 나는 부모님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올 한 해 정유년 그냥 단순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족들한테 뭘 바라는지 연재 너는 아빠 부모님한테 뭘 바래? 모르겠어? 바라는 게 없으면 받는 것도 없어.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한테 무엇을 바랍니까? 예. 또 생각하고 계세요? 안 이루어질 것 같죠.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느님과 하느님에게 원하는 것, 또 가족들에게 원하는 것을 지금 지향을 두고 생각해 보고 계세요? 동시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숙제는 올 한 해 내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또 하느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라는 의미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조상님들의 영혼, 조상님들의 공덕 뭐 이런 것들을 기리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령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의 살고 이미 가신 분들, 그죠? 우리가 이미 되돌아가신 분들을 이 자리에 기리면서 우리는 서로 덕담을 나누고 복을 나눕니다. 물론 그리움이 가득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혹은 배우자에 대한 그 정이 애틋해서 이날 그분들을 그리는 것이 한면으로는 우리가 가슴 아프기도 하고 슬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설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합동 위령 미사를 통해서 혹은 조상님들을 기리고 먼저 떠나간 이들을 기릴 때 우리는 사실 슬픔이라는 단어나 혹은 슬픔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내 자신이 이어가고 있고 또한 그분들이 살아가셨던 살시면서 쌓았던 그러한 공덕을 또 내가 받고 있고 또 내가 덕을 쌓음으로써 조상님들을 위해서 또 되돌려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민족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살아갔던 신앙의 선조들의 삶의 모범을 보면서 나 역시 하느님을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기리기 때문에 미사를 통한 제사 또 우리가 이렇게 차례상이나 설상을 차림으로써 제사상을 차림으로써 기리는 그 의미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모여서 서로 오랜만에 한국 같았으면 그죠? 오랫동안 보지 못했었던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안부를 묻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를 우리가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관심이고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신앙인으로서 그렇다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건 누구를 위해서건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만큼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기리는 것은 우리의 목표를 굉장히 분명하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던 여러분들은 하느님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친구가 질문했는데 뭔 질문하는 거야? 무슨 딴 생각했으면 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원하는 그 지향들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미사를 통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셨다 한다면 또한 그 역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올 한 해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원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놓을 때 그 역시 그 복 우리가 복을 빌잖아요. 그죠? 그 복 자체는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상님들을 기리고 먼저 떠나간 이들을 그리워하고 기린 이 자리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을 내가 살짝쿵 하느님한테 부탁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나 역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심할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친척들과도 내 가까운 이들과도 떨어져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 또 때로 힘들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하루 그 누구보다 하느님 안에서 거리와 상관없이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 누구보다 더 가깝게 이 날을 기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 분명하게 내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올 한 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비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